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유럽 2국 국장 김선경이 5월 29일 메리트힐 라마냐 외교위원회 소기장 산체스 아모르 대변인을 비롯한 에스파냐 국회 하원 외교위원회 성원들을 이 나라 국회청사에서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 김선경 국장은 두 나라 관계와 관련한 공화국의 입장을 통보했으며 조선반도 정세가 완화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국회의원들은 조선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관광, 교육,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두 나라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. 또한 조선반도의 긴장 완화와 대화를 통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고 했습니다. 한편 김선경 국장은 30일 엘카노 왕립연구소에서 현 조선반도 정세와 조선 유럽 동맹 관계 전망의 주제로 진행된 좌담회에 참가했습니다. 참가자들은 조선과 에스파니아, 조선과 유럽 동맹 사이의 관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의향을 표시했습니다.